365일 366일 다시 365일 203일 이렇게 1299일을 지내온 토요일 오후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또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자유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생활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4.16 재단 설립 추진대회 2014년 4월 16일 그날 우리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구조받지 못한 생명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서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을 함께 아파했고 행동했습니다. 4.16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다짐을 함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날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가족 및 피해 당사자들과 피해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국내외 모든 이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진실의 행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 죽은 자와 산 자가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하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고 아픔을 보듬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참여와 실천 속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 서로가 협력하고 환대하는 평화와 우정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행진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아파했고 걸어왔던 모든 이들과 4.16 재단의 창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4.16 재단 설립 추진대회는 준비 경과 및 재단 설립 참여 안내 등 국민 중심의 재단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유의 다짐의 장입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맡은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지후의 고모 참이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참이공주 대답은 네라고 하는데 얼굴은 뭐 없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 그때 화장품 안 샀을 때는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셨는데 요즘 화장품 혹시 바르세요? 네. 저 친구가 선물로 비비크림을 훌륭한 친구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너무 피곤해 보이시. 몹시 피곤해 보여요. 지방 지역으로 네. 출장을 아. 다니고 있어서 장기간 운전을 하고 있어요. 아, 아 힘들어, 힘들어. 운전하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운전을 하고 충분히 쉰 다음에 또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버스 운전 기사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그거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생겨서 아 정말 잘 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미모도 대체 피곤해 보여. 네.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있어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컴퓨터를 하는 사람인지 음악을 하는 사람인지 피아노 위에 사탕 껍데기 이것저것 적은 종이들이 막 이만큼 쌓여있고 이번에 11월 25일 날 네. GTQ 시험을 보거든요. 포토샵 시험을. GTQ가 뭐예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G가 아무래도 그래픽이랑 네. 뭐. 아, 여기 보니까 GTQ가 국가공인 그래픽 기술 자격 시험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포토샵은 1급이랑 2급이 있는데, 저는 능력이 안 돼서 2급을 봐야 되는데, 기왕 한번 볼 거, 1급 보려고. 그래서 90분 내에 네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문제를 풀다 왔는데 네 문제를 푸는데 5시간 반이 걸렸어요. 아. 그래도 수요일 날은 9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저의 희망은 다음 주에 팟캐스트 녹음할 때는 네 문제를 2시간 안에 풀면 좋겠다. 푸조쌤은 어땠어요? 네, 어땠어요?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이 금세 갔어요.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화났던 게 뭐냐면 국정원에서 1억씩 40억 정도로 상납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디예요? 청와대. 박근혜 정부에. 근데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인양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여서 인양을 못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돈을 갖다가 조윤선하고 다른 사람한테 월 500씩 5천만 원 정도 나가고 그거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김진태가 한마디가 했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10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한 3000억 정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예상된다. 이 돈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어디서 또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김진태가 옛날에. 욕이 막 나오는 거야. 김진태는 정말 누가 꽂아준 애인가 봐요. 최순실이나 뭐 그래. 정말 박근혜 누군가가.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네. 안 그렇고서야 그렇게 근데 이번에 없지. 박근혜가 그 출당당했잖아요. 네, 출당당했어요. 출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청와대에서 총선할 때 여론조사도 국정원에서 돈을 5억 원을 땡겨왔대잖아요. 자유한국당 애들도 구린 게 굉장히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국방부가 대통령 직속이라서 그런가 봐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정원, 국방부. 국정원 아, 국방부라 국정원이요. 댓글도 그쵸. 거의 다 그쪽 기무사에서 나오고 국정원에서 하고 그런 거 보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진태였나? 조원진인가? 어차피 대통령 바로 직속인데 그 돈 쓰면 어떠냐고 그랬어. 우리 세금이잖아. 쓰면 좀 어떠냐고. 어메나. 그 특수활동비가 현금 처리해가지고 영수증이 전혀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국익을 위해서 썼다면 괜찮은데 그 국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렇죠. 자기네 집사고 이런 거. 개인적 이익인 거죠. 2005년도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그때 대표가 박근혜였는데 박근혜가 그랬대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에서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고 해놓고 네. 자기 때는 특수활동비를 올려놓고서는 그 돈을 자기네가 다 뺏어 쓴 거지. 7월 달에 그랬었대. 상납 그만하라고. 네, 맞아요.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9월 달에 다시 맞아. 박근혜가 대통령의 지시로 2억 원을 더 줬대잖아. 네, 2억 원을 직접 현금화해서 청와대에서 줬다. 그때쯤 아마 최순실 사건 터지면서 걔가 나가고 막 독일 가고 이런 거 변호사비 대고 이런 거 그게 다 우리 돈 아니냐고 이런 독일 거지. 가려고 달라 그랬나 보다. 박근혜가 달라 그랬겠냐고. 최순실이 그러니까. 달라 그랬겠지.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고3인 친구를 제가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뭐가 되고 싶어? 네,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국정원이요. 왜? 그때 댓글만 달아도 돈 주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독일 갔잖아요. 독일 이번에 방문 중이에요. 지금 요즘. 아, 진짜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독일에 있는 영사관 이제 직원들 만나서 뭐 이런 만찬 자리에 안 대표가 이런 말을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말을 했대요. 안 대표가 지금 서로 전 혹은 전전 정권을 때려잡느냐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 복수하려고 서로 정권을 잡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무슨 복수를 하려고 이러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복수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 조사를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완전 너무 웃긴 네. 거예요. 와, 이런 모든 행위를 복수라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 그분이 왜 정치를 하려고 대통령 나와... 하려고 대통령을 하려고 정말 청춘 콘서트 콘서트 할 때에 콘서트. 그 학생들 눈빛이며 아이들 그 학생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자기가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못할 텐데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어, 대통령 못해서 너무 안타깝네요. 참 어떡하면 좋아 이 사람. 아유 안철수 얘기가 나오니까 홍종학 장관 후보자 중소기업 벤처 네, 36억을 상속을 받았는데 증여세로 11억을 냈대요. 그러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지. 많이 받았다 이거지. 아. 근데 많이 받았는데 또 많이 냈잖아 네, 세금을.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도 고3 때 삼촌하고 조부한테 증여를 받았대. 아. 증여세도 안 내고. 어? 안철수 증여세. 그 딸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 절대 안 하고 선거를 치렀죠. 맞아 맞아. 유승민 같은 경우도 딸이 그때 2억 원으로 현금 예금돼 있는 거 그거 뒤늦게 나와가지고 뒤늦게 증여세 내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때 대통령 후보 나오면서 그냥 사람이 다르다니까. 이재용 같은 경우도 뭐 상속 재산이 뭐 몇 조인데 세금 겨우 16억 네. 꼴랑 냈다고. 그러니까는 진짜 아니, 기업가 마인드야. 기업가 마인드. 기업가 마인드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명박이. 네. 아 명박이에요. 오늘 다스 씨의 광장에서 그 촛불 집회를 요즘 하잖아요. 또 네. 광화문 사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로 안 가고 명박이네 집 근처에 가서. 아 정말? 다섯 시에 집회 한다고.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 우리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집회 가고 싶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오늘 세월호 4.16 재단 설립 추진 대회가 있었어요. 2시에. 10일 날 금요일 저녁 7시에 국회의원 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법 개정을 위한 피해자 증언대회를 한대요. 김관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1년 동안 계속 국회 계류 중이래요. 아무래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니? 세월호 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 이야기 그래가지고 10일날 금요일 저녁 7시에 피해자 증언대회 한대요. 각각의 피해받은 사람들이 너무 유가족들, 미수습 가족들한테 지금 미안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런 사람들도 진짜 솔직히 다 해줘야 되는 거죠. 나라 차원에서. 그렇죠. 피해자 얘기 나오니까 풍주쌤이 내 어머니랑 같이 갔다 왔다고 했던 데가 어디였죠? 이웃? 네. 치유공간 이웃. 치유공간 이웃. 그게 안산에 있는 거죠. 예. 거기서 나온 영화가 있대요. 그때 풍주쌤이 후원했던 영화가 나왔나 봐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16일 전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USB나 이런 걸 보내준대요. 아. 가족이나 단체에서 보고 돌려주는 거래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있는데 세 명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단원고가 아니었어. 둘은 희생이 됐고 어떡해. 셋이서 같이 학교 끝나면 만나서 뭐하고 같은 학교 아니래도 이해 다 하시죠. 얘가 너무 아프니까 아파하면 이제 집에서도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그 엄마 아빠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다가 말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는 친구를 갑자기 잃었으니까 정말 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밤에 새벽에 사람들 다 잘 때 종이 찢는 습관이 돼. 그래서 종이를 그렇게 맨날 찢었대요. 근데 종이 찢는데도 찍찍 소리 나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에 조금 그나마 그 소리에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 때는 소리가 자꾸 나니까 새벽녁에 일어나서 이불 다 덮고 이불 속에서 혼자 종이를 뜯는 그 나이대가 어찌 보면 예민한 나이긴 하잖아요. 친구들과 또래 집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럼요. 나이 가족이 중요해? 그렇죠. 걔네들은 그 나이대는 중요하지. 친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를 셋 중에서 두 명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거는 진짜 굉장한 상처를 받았어요. 걔네를 어루만져 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이들이 2,000명 정도가 된대요.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인들이 아파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 해줬어야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진실 규명이나 이런 게 제대로 보여졌으면 좀 나아질 수도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안 깨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지난주에 해외 포럼 얘기했었잖아요. 4.16 해외 포럼 행사가 월요일까지 있었고 화요일날 그 해외 포럼에 왔던 분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 목포도 갔다 오고 안산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산에 가면은 플랜카드에 아, 참여공주 보셨겠다. 그 빨간색으로 막 절대 안 된다고 몇 개씩 걸려있고 막 이렇다던데요. 진짜요? 못 봤네요. 뭐가 안 된다고요? 추모공원 안 된다고. 걸리면 안 된다고. 빨간색으로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써있고 캠핑장이 있대요. 거기에 추모공원을 할 건가요? 캠핑. 같은 공간이에요. 거기 범위가 오토 캠핑장도 그래서 있고 화랑유원지 그, 네. 추모공원이 될 그 안에를 가보려고 여기가 그런 장소입니다 하고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갔나 봐요. 그랬더니 못 들어간다고. 캠핑할 사람만 들어가라고. 관리자가 유가족들이 우리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분들은 멀리서 오셨으니까 이분들만 들어가서 그거 보고 오시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배를 타고 왔건 비행기를 타고 왔건 아무도 안 되고 캠핑할 사람만 들어가라고 거기 관리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관리소 안으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다들 뭐지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쪽에 그 지역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가족들도 밖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되게 아픈 상황인 거죠. 지금 계속. 그 얘기 때문에 더 심란했어요. 일주일 동안. 화가 난 처음에 우리 할 때는 맨날 울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우리도 아무런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또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로 거기서 그 친구나 누구를 잃은 사람들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아프고 힘들겠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빨간 연말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거기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성금을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에 몰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박근혜가 통일 대박론 언급할 때 거기에다가 100억 원을 사랑의 열매 거기서 아, 100억 원을 통일 기금 공익 신탁으로 하나은행에 기탁했대요. 기탁한 금액은 하나은행. 어, 그치. 그러니까는 거기서 통일 통일 전에는 원금을 찾을 수가 없대. 이 100억 원을. 에? 아 그래요? 네. 아, 난 또 그거 최순실이 가지고 독일 갔겠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 원 그 100억 원이라는 그 성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누가 일부러 그러고 아무도 못 찾는 거야. 아, 사람들이 아. 연말 되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고 김성주 그래서 그치? 김성주를 아 거기서 오는 건 절대로 돈 내지 말고 모르는 척하라. 나도 그런 다음에 얘기를 그, 은행 같은 데 가도 창구 옆에 조그맣게 사랑의 열매 네네네, 플라스틱 통 사람들이 잔돈 뭐 10원짜리 50원짜리 안 갖고 가니 거기다가 누구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금액을 100억 모아가지고 100억 원이라는 돈을 하나은행에 기탁하면서 통일 전에는 그 원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아. 언제 통일하냐고 곳곳에서 다 긁어모은 거야. 아, 너무 화가 나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전두환이 오이판. 대통령일 때 시신들 확인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페인트 칠했다는 거. 그 얘기도 있는데 전두환 때 1983년도에 수입 도중에 폐사한 미국소 천여마리를 국민들한테 식용으로 내다 팔았대. 병들어서 폐사한 소 3,300여마리를 공식 발표를 했는데 정부 문서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폐사한 미국소 중 1300마리는 식용처리라고 기재가 돼 있대. 그것도 더 웃긴 거는 미국 목장 주인이 있잖아요. 네. 그 검역을 위해서 파견된 축협 검수원을 총기로 협박했대요. 총기로 협박을 해서 엉터리 검역 문서에다 서명을 하게 만들었고 미국 사법당국에서 총기 협박죄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게 밝혀지면은 자기네들이 폐사한 소를 식용으로 내다 팔았다는 것까지 밝혀지니까 국민들한테 불신을 주고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한국 정부가 목장주를 처벌하지 말라고 애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소가 안 됐대. 전두환.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그리고 또 명박 박범계 의원 네. 비서분이 제1 롯데월드 거기 위에서 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성남 비행장이 공군기지잖아요. 네. 거기에 사진이 다 박혀 있는 거야. 거기가 보인대요. 페북에다 올렸어요. 사진을 올리셨는데 헬리콥터가 몇 개 있는지 사진에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이현진! 이명박 때 신축 허가 냈을 때도 만약에 이 군용기가 제1 롯데월드하고 충돌했을 때 건물 내부에 발생한 손해는 와, 공군이 부담하도록 합의를 했대. 미친 대통령이라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냐고. 페루에는 일본 사람이 대통령 되고 이래가지고 뭐 저런 나라가 다 있어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놈이 대통령 했었잖아요. 일본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지. 그렇지. 분노할 일이다. 분노할 일이야.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 만났을 때 네. 피드백 받은 게 우리 방송이 문재인 문바 방송이라고. 우리가? 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해야 되겠어. 네, 오랜만에 좀 들어봅시다. 오랜만인데 진짜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요. 네. 자유한국당이 연설 도중에 현수막을 펼쳤어요.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연설이 끝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보고 야당 쪽, 자유한국당 쪽 가지 네. 말고 여당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거기 앞에서 안내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발길을 틀었어요. 여당 자유한국당 애들 현수막 펼쳐있는 네. 곳까지 걸어가서 악수를 일일이 한 거야. 네, 네. 그렇게 통로 쪽에 서 있는 분들은 멋있어. 완전 정면 돌파한 거지. 너무 멋있잖아. 안 좋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그 현수막 들고 있는 사람한테도 악수를 하고 거기 홍준표한테도 악수를 하고 그러네.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국회법의 규정에 보면은 그 현수막을 국회 안에 본회의장에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대요. 불법이란 얘기지. 근데 그 처벌 안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자유한국당은 무소불이야. 법이 없어.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 제가 뽑아온 게 있는데 네네네네.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 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너무 가슴에 딱 와닿아. 이걸 딱 듣자마자 막 세월호가 오버나고 했던 것들이 사람들, 엄마들, 아빠들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 지금 얼마 1년도 안 됐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 이제 마음이 조금 사그라지겠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고영태. 고영태 나왔다면서요.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한다고. 박수! 이 또한 주진우와 김어준이 옆에서 같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박수! 아무튼 오늘 밤 11시 아 빨리 녹음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생방송으로 봐야 됩니다. 내일도 합니다. 4일 5일 금요일 안 하니까 금요일날 못 봐서 안타깝긴 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1월 13일날 상암동에 박정희 4m짜리 동상이 작년인가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동상 옆에 세우려고 했었대요.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준 거지. 근데 이제 올해가 먹정이 탄생 100주년 이래가지고 기념사업도 있고 해서 거기서 만든 거거든요. 기증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그 4m 동상을 기증을 받았는데 지금 세울 데가 없으니까 박정희 기념관 앞에 상암동에 세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따로 서울시에다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거기다 세울 거래요. 상암동이 지금 얼마나 끔찍할 거야. 지나갈 때마다 4m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서울시로부터 무상 임대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무상 임대 해줘가지고 박원순 욕 많이 먹었어요. 동상 못 세우게 하는 대신 빌려준 건가? 그래도 왜 무상 임대로 했지? 아 너무 끔찍해. 서울에 한복판에 그런 게 있다는 게. 근데도 오늘 저희 사무실 앞에 그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면서 지나가더라고. 집회를 하더라고. 자유한국당 애들보단 낫네요. 자유한국당도 대신은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돈을 받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명박한테 지금 네. 칼날이 네. 쏘이고 있잖아요. 네. 다른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명박 쪽에서 돈을 푼 게 아닌가라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자유한국당 애들 그렇게 뻔뻔하게 소리, 자기네들이 지금 소리칠 위치가 아니, 지금 아니잖아. 국정원 돈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혹시 그 박근영 얘기는 모르세요? 아, 박근영. 변희재. 그 얘기 좀 해줘요. 아, 무슨 얘기? 나 그 얘기는 모르겠고, 박근영 얘기가 딱 나오니까, 네. 박근영이, 박근혜 대통령은, 1400년 만에, 선덕여왕 다음으로 위대한 지도, 여성 지도자라고 이런 시켰어. 야, 욕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데. 뭐 합창을 했다는데? 변희재랑? 무슨 합창을? 몰라요. 그런 노래가 있나 봐요. 아, 근데 어쨌든, 변희재도, 변희재도 그 국정원 돈 받았다고 네. 그러잖아요. 다 우리 돈이잖아. 우리 세금이라고. 내가 과자를 얼마나 사 먹었는데. 어? 내가 과자 사 먹었더니 그것들이 그 돈으로 야, 딴짓하고 있었어. 세월호는 인양하는 돈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냥 개난리 쳐놓고서.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이번 주에는 제가 공연 얘기라기보다는 네. 뭐 일을 하면서 영천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영천 여행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네. 영천에 가면 그 보현산 천문과학관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천문과학관? 우리 전국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영천이요? 그래서 이제 천문대도 있어서 아무나 이제 못 들어가는 곳이고 그 밑에 보면 천문과학관이 있어서 누구나 별을 보거나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날 이제 거기를 갔었어요. 달을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봤는데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아. 네. 입장료도 4,000원밖에 안 돼가지고 토끼가 보이던가요? 아, 토끼 안 보여요. 절구통도 안 보이나요? 네. 아쉽네요. 그날 이제 너무 달이 밝기가 강해서 달만 보이고 별은 그날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별을 보기 위해선 달이 조금 없는 구름달이나 그럴 때 그래, 이제 별이 별을 잘 보는 거고 그날은 너무 밝아서 또 구름이 조금 있어가지고 달을 보고 왔는데 한 번쯤 그 우리나라의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도 있고 혹은 이제 있죠. 영천도 무주, 있고, 무주 쪽에도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본 적이 있어. 저녁에 좀 가기 좀 힘들지만 한 번쯤 가서 시간 내서 정말 다른 우주에 관련 우주를 본다는 기분으로 너무 너무 저기도 있죠. 장호원 쪽인가? 거기도 있어요. 장호원? 장호원 쪽 거기도 네, 천문대하고 근처에 네, 거기도 있어요. 이름을 가까워. 계속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좀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고 가서 봐야지 그러고 가서 봤었어.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망원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훨씬 더 저 뭐 별들도 많이 보이고 별에 또 색깔도 있고 노란색 별, 초록색 그러고 왔습니다. 아, 좋았겠다. 네네. 나는 그런 거 보면 잘 안 보이지? 눈이 너무 나빠서 그냥 저기 망원경 없이는 안 보이던데. 아까 망원경으로 해도 누가 이렇게 예전에도 가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망원경을 이렇게 위치를 정해줘요. 네, 맞아요. 사람들 줄 쫙 서서 이제 그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이렇게 보면 보인다는 거야. 네. 다른 사람들 다 보인대도 나는 못 찾겠는 거야. 망원경을 옮기지도 그 위치에서 제가 눈이 너무 나쁜 건지. 아니면 저 갔을 때는 평일날 갔으니까 사람이 없어. 딱 두 사람만 있었어요. 너무 좋다. 예, 그 줄도 슬기 없이 이쪽 봤다 저쪽 봤다. 다시 이쪽 너무 좋았겠다. 봤다가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나 여행 가고 싶다. 그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 시골에 갔었어요. 네. 미국 시골인가요? 네. 술을 잔뜩 먹고 친구가 차를 타고 좋은 거 구경시켜주고 다 따라갔지. 이제 술 막 먹다가 따라갔는데 정말 영화나 무슨 사진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별이 정말 우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내 눈앞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멋있었겠다. 이런 섬짓한 술 취해서 그런가? 또 은혜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더라고요. 은혜사에 소나무가 좋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소나무 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아까도 배신 얘기 나왔지만 변하지 않는 에프로른 상록수 은혜사 소나무가 좋다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키가 크고 오래된 소나무가 절 초입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서 보고 갔는데 그 절 뒤에 법당 뒤에 보니까 소나무 숲이 있어요. 크게 그 법당 뒤 길이 아닌 길을 뚫고 그래서 법당 뒤로 올라갔더니 소나무가 있는데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다 가서 보니까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가족들은 누구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요만한 팻말에 그 소나무 앞에 어메 수목장 하는 곳인가? 그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소나무를 딱 봤더니 옆에 있는 거기... 소나무에도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아, 그럼 수목장인가? 오, 거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묘지야, 묘지. 운동묘지. 그 소나무가 한 몇백 그루가 있었는데 다 그게 붙어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되게 기분이 참 묘한. 더더구나 이번 주에 김주혁 씨 이분이 또 동갑이에요. 나오네.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소나무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 나한테 닥쳐올 죽음에 대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하게 됐고 나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깔끔하게 깨끗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 그러면, 오래는 안 살아도 되는데 그러면 두 분은 만약에 내가 내일 죽을 거다 그러면은 오늘 당장 뭐 하고 싶으세요? 팟캐스트 난 그냥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될 것 같아. 나는 지금 너무 지쳐있어.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을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일하는 곳에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이곳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0년 동안에 단골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 순 없지만 내가 본 거에 대해서는 곱게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죽는 것도 그렇지만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어른처럼 늙는 분들도 있지만 꼰대도 아주 진상 꼰대처럼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본 경우에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진상 꼰대 짓을 하는 사람들 치고 끝이 별로 좋지가 않아. 참 곱게 늙어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죽음? 아니면 아예 그냥 한 큐에 바로 그냥 그러고 싶어. 애도 편집하기 힘들겠네. 정이 뭐. 저 오늘 편집 안 합니다. 저 GTQ 연습해야 돼요. 90분 안에 봐야 되니까. 아,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무서움은 없는데 네. 이전에 찬미의 모습을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아 이전에 찬미의 모습이 죽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세요? 고집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못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부모님한테도 되게 못했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랑 그렇지. 명절 전에 장도 보러 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면서 아, 이전에 나를 조금 없애고 제2의 내가 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찬미공주는 보면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던데 아, 예. 네.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아닌데 그냥 딸려가는 거 이런 거였나요? 네, 나는 막 맞아요. 계속 불평불만 옆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혼자 그냥 아, 그래서 이런 또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냐면 또 불평불만을 되게 싫어해요. 자기 그래서. 성찰의 시간을 가지셔서 네 맞아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아 혼자 그러면서 딱 이제 내려왔어요. 공양간이 있더라고요. 아, 네. 시간이 12시 한 20분 정도 돼서 아, 주시던가요? 예. 오. 거기는 굉장히 흔쾌히 잘 와서 먹으라고 맛있게 비빔밥을 또 볶밥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사에 올렸던 음식도 잘 게 털털하시 설거지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하셨어요? 원래 공양간에서 밥 먹을 때 맞아요 자기가 먹는 건 자기가 설거지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또 잘 되어 있어요. 모든 공양간 훌륭하신데요. 네. 그래서 설거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이런 마인드가 좋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ITC ITC ITC 네 꼴통 IT 제목 단풍의 두 가지 얼굴. 단풍이 물들어간다. 젊은이들에겐 낭만으로 단풍의 두 가지 얼굴. 단풍이 물들어간다. 젊은이들에겐 낭만으로 늙은이들에겐 노을처럼 낭만과 애환이 뒤섞여 우울증이 올 것 같다. 단풍은 겉으로 보기에 이쁘고 어찌 보면 화려하기까지 하나 속내는 그렇지 않다. 기온이 떨어지며 토양의 양분을 점점 흡수하기 힘들어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 나무는 스스로 엽록소를 파괴하고 한겨울을 대비하는 것이다. 실제로 나무의 단풍 정도로 토양질을 판단하기도 한다. 단풍은 팍팍해지는 미래를 대비하여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풍이 시작되고 있다. 척박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자기 희생만이 답이라는 걸 이들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나는 단품은 아 멋있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러고 네. 끝나는데 저는 요즘 걸어다니는데 은행과 단풍에 같이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 피해 다니느라고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장 안에 130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9번의 개정이 있었고요. 오늘은 제4장 정부 중에서 제2절 행정부 그 중에서 3관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헌법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 어려워 헌법 얘기 네. 이런 게 있고요 다들 알아서 공부하시고 자 풍주쌤의 수비학 오늘 연도 카드는 16번 더 타워 카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카드를 보시면 맨 위에 로마 숫자로 16이 써 있고요. 맨 아래 더 타워라고 영문으로 써 있어요.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우뚝 솟아있는 탑은 벼락을 맞고 불이 붙었어요. 탑 꼭대기에서 황금 왕관이 튕겨져 나갔고 두 사람이 탑에서 거꾸로 땅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느낌이 어수선하고 무섭고 심란합니다. 그럼 카드가 나쁜 카드인가? 그렇진 않아요. 타로 카드에는 좋은 카드도 나쁜 카드도 없어요. 보통 무너지는 탑은 재앙의 암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가두고 있던 탑이 무너져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도 암시를 해요. 어찌되었건 공들여 쌓은 결과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데 그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연도 카드 16번 더 타워의 키워드는 루드 어웨이커닝 다시 이거 발음 다시 할게. 편집은 없습니다. 아야! 말씀하세요. 루드 어웨이크닝입니다. 이게 RUD가 거친 네. 어웨이크닝이 그 깨닫는다. 거칠게 상황이 그냥 깨지는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갑작스런 변화가 때문에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도 카드 13번, 14번, 15번을 볼게요. 13번 데스해에는 전쟁이 터져요. 14번 템퍼런스에는 피난길의 천사를 만나요. 15번 더 데빌해에는 피난길의 악마를 만나요. 그리고 16번이 오는 거죠. 더 타워에는 피난길의 잠시 대피소 쉘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때 조금 안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탑에 들어가면. 그런데 밖은 여전히 전쟁 중인 거죠. 잠시 탑 안에서 숨 돌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네. 여기가 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정을 취하면 안 되고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데스해를 지나면서 나 자신이 변해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처럼은 못 살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완전하게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피소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밖은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대피소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정에 대한 모순을 깨고 스스로 탈출을 해야 하는 겁니다. 탑의 파괴를 감옥이라고 봤을 때 내 삶을 구속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 대피소건 감옥이건 간에 나의 경험을 믿고 도약해야 하는 겁니다.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는 거죠. 보통 이 시기에 여자들은 출가 아니면 가출을 생각해요. 자기가 있는 상황이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집을 나오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회가 여자가 집을 나온다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 결혼이잖아요. 가출보다 독립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때 근데 결혼하면 좋을까요? 개고생이겠죠. 왜냐하면 연도카드 16 다음이 17이고 18을 지나야 하잖아요. 집이 싫어서 결혼을 선택해도 힘든 밤은 계속 되는 거예요. 전쟁통인 거예요. 그래서 17번 스타에 저번 시간 했던 거고 18번 더 문에 기억나죠. 네. 그래서 결혼을 굳이. 정미모가 내년에 16번 더 타워를 맞이하거든요. 네. 전 결혼 내년에 결혼하나요? 하지 마세요. 그냥 독립을 하십시오. 하려고 그랬는데. 16번의 해에는 곧 변화가 닥칠 테니 빨리 움직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대피소에서 억지로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감옥에서 벗어나 해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더 좋겠죠. 탑이 굉장히 높이 우뚝 솟아 있어요. 높은 담장은 튼튼한 요새이기도 하지만 튼튼한 요새일수록 감옥일 수도 있어요. 연도카드 16, 더 타워를 맞으신 분들 여전히 밖은 전쟁 중이고 17, 18까지 가야 합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들의 경험을 믿으시고 나를 구속하고 있던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전 단계를 깨야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풍주세민 수비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에도 또 새로운 걸 해야 되나요? 아, 힘들어. 일단 GTQ부터 합격하고. 아, 예. 선술집 매일매일 비 내리는 선술집 안주 없는 주정뱅이 선술집 서비스로 배 채우는 선술집 창밖을 봐 비가 오려 서비스 국밥이요 하늘을 봐 비가 내려 서비스로 국밥 한 사발 비 내리는 땡땡거리 선술집 매일매일 비 내리는 선술집 안주 없는 주정뱅이 선술집 서비스로 배 채우는 선술집 서비스로 배 채우는 선술집 내리는 땡땡거리 선술집을 떼창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박수부터 할까요? 잘했어 잘했어. 부침개가 먹고 싶네요. 막걸리에? 옛날에 홍대에서 바다비라는 공연장이 있었어요. 인디 밴드들이 많이 거기서 배출됐죠. 바다비에서. 바다비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뚝심을 가지고 인디 하는 친구들한테 음악을 하게 해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을 닫게 됐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동안 고마웠다고 음악을 만들었더니 풍주생계에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국밥 이렇게 들고 있는 아저씨 그 바다비 우중독 보행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다비를 하기 전에 이제 술집을 했었대요. 선술집을. 음악하는 친구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쵸. 소주만 시켜 먹다가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주 주고 자기도 같이 먹고 꽐라대고 막 이런 생활 하시다가 바다비를 여신 거였죠. 많은 공을 세우시고 다시 바다비를 다 드셨죠. 아, 제가 네. 왜 이거를 신청을 했냐면 네. 일주일 동안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에 아. 제 입도 걸어지고 네. 자괴감도 들고 나도 사실은 힘들고 큰 사람들은 뭐 나라 돈으로 갔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라 했으니 상납을 하라 어쨌다 막 이러면 그치. 이러니까 그래서 아까 다 얘기도 했지만 정말 그지 같은 소식들 너무 많이 들리고 이게 나라냐고 싶어서 술이 굉장히 땡겼어요. 계속 떼창해봅시다. 그럼 마칠까요? 그리고 파파이스가 끝남으로 해서 플랜 다스의 개라는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네. 전국에서 퍼졌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떼창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영상을 계속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두 분부터 그냥 아, 저는 페북에 올렸어요. 페북에. 아 그래요?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참여공지 올리세요. 가사까지 올렸어요. 아 다들 잘하셨어요. 함께 부르자고 가사까지 아, 올렸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마칠까요? 네. 네. 네. 가제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9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혁규, 권재근,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둘, 셋, 넷, 다섯!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먼동이 떠오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이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다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라라라 먼동이 떠오는 이른 아침에 길게 모든 도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상자에 있다니 190억 되어버렸네 다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라랄라랄라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랄라라